이 시간에는 놀이비옥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전진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진하는 사회주의. 붉게 속에서 강철이 달려 대듯이 시련 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려라. 그때의 담을 따라 만나를 이겨 찬찬 행동의 진심은 빼내.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. 갈 길이 멀다고 멈췄었던가, 시련이 많다고 돌아섰던가. 바라는 행복이 이 길에 있어, 세대를 이루며 한 길만 왔네.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,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. 함을 믿고 끝까지 가리라,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. 내일을 믿기에 지켜온 한 길, 굴할 줄 모르고 달려온 한 길. 이 길에 바쳐진 동피 왔다,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리.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,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. 담을 믿고 끝까지 가리라,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. 이어서 노래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지키세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